6월 7일 화요일. 저와 공동체의 헌신을 믿음으로 깨워주소서.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철저한 대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철저히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유다 백성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계략을 간파했고, 이를 무산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의 위협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수하의 절반을 일하게 하고 절반은 무장시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일반 백성에게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게 하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두 모여서 싸울 수 있도록 대비시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분이 백성을 위해 친히 싸워주실 것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동시에 백성도 위기에 대비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깨어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과 깨어 준비하는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두 바퀴입니다. 밤낮을 이어가는 헌신.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를 기뻐하십니다.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성벽 재건에 동참한 백성은 하루 종일 공사에 임했지만 성벽 경계도 게을리할 수 없었습니다. 파수하는 자들은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 경계하고, 성벽을 쌓는 자들은 힘을 다해 건축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틀 때부터 초저녁까지 쉬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공동체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가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을 아끼지 않는 공동체는 어떤 위협과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통해 그분의 위대한 일을 완성하십니다. 언제나 부르던 노래 잘은 몰라도 그 노래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 환한 기쁨 느꼈었지. 어른이 되어 다시 부르는 그 노래 오랜 시간에 모든 것 변했지만 그 노래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난 느끼네. 모습도 기뻐하시며 주를 향해 부르던 그 노래 주님 여전히 기뻐 받으시네. 묵상 에세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싸움. 영성훈련 사역을 시작했던 초창기 때의 일이다. 가평에서 시작해 대전과 홍천, 제천과 오산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4,00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성훈련을 진행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참으로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많았다. 특히 젊은 나이에 갑자기 영적 리더가 된 것이 감당하기에 벅차서 사역 장소로 향하며 수없이 이렇게 다짐하곤 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시는 이 사역을 안 한다. 그런데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 어김없이 그 마음이 바뀌었다. 훈련을 통해 영적으로 강건해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결국 이 길이 내가 갈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영성훈련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14년이 지났다. 딱 7년쯤 지났을 무렵 나는 왜 하나님이 사막과 같은 그 길을 나로 하여금 가게 하셨는지 깨닫게 되었다. 내가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영성훈련을 통해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나누었던 많은 사람이 동역자가 되었다. 영적 공격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영성훈련 기간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한다. 그리고 다시 깨어 믿음으로 기도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무릎 꿇는다.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는 어떤 믿음으로 전투에 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문제를 피하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돌진하라. 김병삼의 기대와 달라도 행복합니다. 한절 묵상. 예루살렘은 적의 침략에 방어하기 위해 재편되었습니다. 적의 군사 행동에 대처하는 일은 성벽 재건 사역을 더 복잡하고 훨씬 힘들게 만들었지만 느헤미야는 크고 노려우신 하나님께 그 방비책을 간구했습니다. 공포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소망을 잃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떤 대적도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힘있게 선포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날마다 깨어 사명의 충성함으로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